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 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 8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로마서 이제 8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 자, 오늘부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왔습니다. 로마서 8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뭐 성경 말씀 어느 곳이 안 중요하다 말하는 것이 어폐가 있겠지만 이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전하고자 지금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의 영적인 고뇌와 더불어서 속사람과 겉사람의 갈등을 아주 솔직하게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혹여 확신 없는 삶을 살까 걱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8장에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확 바꾸어서 확실한 주님의 축복과 구원의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대단히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성도라는 그런 호칭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인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성도라는 호칭은 매우 오용되어 왔다는 것이 솔직하고 또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때가 많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아무 직분을 가지지 아니한 신자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오는 그러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로 불리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바울은 한마디로서 성도의 신분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나무와 가지가 하나 되어서 생명이 이어지고 열매를 맺듯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그런 찬양 우리가 잘 알죠? 예수 안에 생명 있네, 그렇죠? 그렇게 찬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성도의 새로운 신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정죄함 없는 자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정죄함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정하는 바 죄인됨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는 모두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율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날마다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갈등하게 하고 또한 이런 갈등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긴 채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은 후에 성도라 할지라도 어떤 죄악된 일을 저지를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이런 죄를 범할 때마다 사탄이 가만히 놓아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갈등이 생기고 자신에 대한 의심이 종종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바로 사탄이 주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성도된 신분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적 요구나 사탄의 요구를 온전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정죄함이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를 확신하면서 어떤 유혹과 미혹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여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내가 어떤 죄악된 일을 저지를 수는 있겠지만 이로 인하여 사탄의 정죄하는 그 함정에 휘말리지 말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해방된 존재다라는 오늘 말씀의 선포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법을 말하되 분명한 대조법으로 설명합니다. 즉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합니다. 생명과 사망이 대비되고 또 성령과 죄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법, 즉 복음은 생명을 주는 것이요 죄의 법, 즉 율법은 사망을 사람에게 주는 것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율법 그 자체는 두말할 것 없이 선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로마서 7장 12절에서 몇 번이고 상고해 보았던 것처럼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으며 오직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죄의 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라고 율법의 역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사망 속에서 헤매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맛보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로써 성도들의 삶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신분이 정확한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사람,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하여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 성도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세상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빛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후로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 죄에서 해방된 존재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요 또 성도된 이 귀한 신분을 유지하는 것임을 잘 깨달아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의 귀한 신분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이 귀한 신문을 잘 헤아려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이 귀한 성도로서의 즐거움을 잘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